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말 첫걸음의 이재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일본어 공부를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제11과입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은 ぜひ来てください. 꼭 오세요입니다. 대화의 주인공은 태국인 유학생 안나입니다. 오늘은 안나와 일본인 튜터 사쿠라의 대화입니다. 그럼 먼저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중요 표현은 ぜひ来てください. 꼭 오세요입니다. 今週の土曜日に寮でパーティーを開きます。さくらさん、ぜひ来てください。 와, 行く行く。 今度の土曜日ね。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今週の土曜日に寮でパーティーを開きます。さくらさん、ぜひ来てください。 와, 行く行く。 今度の土曜日ね。 대화 내용을 설명해 드리죠. 안나가 사쿠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今週の土曜日に寮でパーティーを開きます. 이번 주 토요일에 기숙사에서 파티를 엽니다. 라는 뜻이죠. 今週는 이번 주란 뜻이고요. の는 명사와 명사를 이어주는 조사죠. 土曜日는 토요일, 니는 에란 의미의 시간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조사인 노가 今週하고 土曜日를 이어주는데요. 일본어는 수식하는 명사를 앞에 두고 노로 이어주는 거였죠? 네, 今週, 이번 주란 단어가 나왔는데요. 지난주는 先週, 다음 주는 来週라고 하니까요. 같이 외워두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寮で, 기숙사에서는 寮, 기숙사의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 で를 붙인 겁니다. 파티는 파티, 오는 동작의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히라키마스는 엽니다 라는 뜻이죠. 조사 오는 히라키마스, 엽니다의 대상이 파티, 파티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파티오 히라키마스는 파티를 엽니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는 주어가 없네요. 네, 유학생들이 파티의 주최자라는 것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한 거죠. 그렇군요. 노요비, 토요일이란 단어가 나왔는데요. 다른 요일은 뭐라고 하나요? 네, 그럼 월요일부터 차례대로 이 요일을 외워볼까요?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월요일, 月曜日, 화요일, 火曜日, 수요일, 水曜日, 목요일, 木曜日, 금요일, 金曜日, 토요일, 土曜日, 일요일, 日曜日, 이라고 합니다. 안나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쿠라산, 是非来てください. 사쿠라씨, 꼭 오세요, 라는 뜻인데요. 사쿠라산은 사쿠라를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是非는 꼭이라는 의미고요. 来てください는 오세요, 와주세요, 라는 의뢰의 표현입니다. 来て는 来ます, 옵니다 라는 동사의 태형인데요. 여기에 ください, 주세요를 붙인 겁니다. 来ます, 옵니다를 태형으로 하려면 ます 대신에 태를 붙이면 됩니다. ぜひ来てください. 꼭 오세요. 오늘의 중요 표현이죠. 그러자 사쿠라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와, 이끄이끄. 와, 갈게 갈게. 와는 기쁨을 나타내는 감탄사고요. 이끄이끄는 이끄, 갈게를 두 번 연속해서 강조를 한 거죠. 이끄는 이키마스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네요. 이끄는 동사 이키마스, 갑니다의 활용형의 하나로 지쇼께라고 합니다. 지쇼는 사전이란 의미인데요. 일본어 사전에는 이런 형태로 나와 있어서 사전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전형의 동사를 사용하면 친근한 사이에 사용하는 표현이 됩니다. 같은 파티 이야기를 하는데 왜 안나는 기대 와라고 말하고 사쿠라는 이끄 갈게라고 대답한 거죠? 네,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시점을 두는지에 따라서 동사를 달리 사용하는 겁니다. 안나는 파티 장소에 시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대 와라고 말한 거고요. 사쿠라는 다른 장소에 시점을 두고서 거기서 파티 장소로 가기 때문에 이끄 갈게라고 말한 거죠. 今度の 土曜日ね. 이번 토요일이지 란 뜻인데요. 今度는 이번이란 뜻이고요. 노는 명사를 이어주는 조사입니다. 그리고 土曜日는 토요일. 네는 뭔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조사입니다. 의미를 알았으니까 오늘의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ぜひ来てください. 꼭 오세요. 今週の土曜日に寮でパーティーを開きます。さくらさん、ぜひ来てください。わあ、行く行く。今度の土曜日ね。 이어서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코너입니다. 이 강좌의 감수자인 도쿠나가 아카네 선생님이 학습 포인트를 해설합니다. 오늘은 동사의 사전형을 배웠는데요. 마스형 동사를 사전형으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네요. 동사의 마스형을 사전형으로 만드는 방법은 먼저 마스 아음절의 모음이 에로 끝나는 동사는 마스를 떼고 루를 붙입니다. 食べます 먹습니다는 食べる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스 아음절의 모음이 이로 끝나는 동사는 두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스를 떼고 루를 붙입니다. 예를 들면 오리마스 내립니다는 오리르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마스 바로 아음절의 모음을 우로 바꾸는 겁니다. 이키마스 갑니다는 마스를 떼고 키를 구로 바꾸면 이끄가 됩니다. 하지만 이 두 유형에 맞지 않는 불규칙 동사도 있는데요. 기마스 옵니다 하고 시마스 합니다입니다. 기마스는 끄르가 되고요. 시마스는 스르가 됩니다. 불규칙 동사는 이 두 개뿐이니까요.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였습니다. 이어서 의성어 의태어 코너입니다. 오늘 의성어 의태어는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와크와크 와꾸와꾸라고 하면 놀랐을 때 사용하는 표현인가요? 네, 아닙니다. 기대나 기쁨으로 마음이 들뜬 모습입니다. 비슷한 표현도 있는데요. 으키으키 마음이 들떠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을 때 사용을 하는 표현이죠. 의성어 의태어 오늘은 와크와크와 으키으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나가 오늘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는 안나의 한마디 코너입니다. 요와 파티에 사쿠라 씨가 온대. 우키 우키. 내가 만든 태국 요리를 맛있어 해줄까? 와꾸 와꾸. 네, 제11과 공부 어떠셨는지요? 오늘의 중요 표현은 ぜひ来てください. 꼭 오세요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티 모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